예, 오늘은 우리가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세 번째 이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의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지금 이 16절, 17절을 제가 읽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 두 번째 재앙도 그랬고 첫 번째 재앙도 그랬고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6절은 그렇게 시작하는데 앞에 두 재앙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재앙을 보시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는 아론에게 직접 지시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리실 재앙에 대해서 미리 바로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에서는 미리 경고하지 않고 곧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열 가지 재앙을 그세 개씩 묶어서 3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에서 세 번째 재앙,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서 아홉 번, 아,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 이렇게 세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첫 세트의 세 번째 재앙이 미리 경고하지 않고 바로 재앙을 내리셨는데 두 번째 세트의 마지막 여섯 번째 재앙도 또 그래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경고가 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에는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세요. 또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경고하시고 재앙하시는데 아홉 번째는 또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 세트가 이렇게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재앙의 강도가 훨씬 강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고 바로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리실 재앙을 미리 예고하신다. 그 예고하시는 의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가령 피로 변한 강이나 그 개구리 재앙을 미리 경고하신 것은 그게 그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기 위함이다 그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세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미리 예고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여섯 번째, 아홉 번째도. 그렇다면 거기에도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나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마냥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미리 예고하실 때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무한정, 마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어때요? 미리 경고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경고가 이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마음을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계속해서 앞세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갑작스럽고 혹독한 심판으로 그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5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시면 미래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을 잊지 않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섭리를 행하실 때 기다리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갑작스럽고 또 혹독한 심판을 행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가? 우리만이 힘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자손에게 잘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신 일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 조상들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곧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대가 되지 말아라.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역하고 자기 고집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어버리고 그것을 단단히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미리 예고하시기도 하지만 예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재앙이에요. 이. 출애굽기 8장 17절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앞에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17절 그들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서 땅에 먼지를 치니까 그 먼지가 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습니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내밀어서 땅에 먼지를 치니까 먼지가 이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가 괴롭힘을 줄 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온 이집트 땅에 그 푸석푸석한 땅의 먼지가 온통 다 이로 변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 전체를 뒤덮었겠죠. 먼지가 없는 것이 없잖아요. 흙이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흙의 먼지들이 다 이로 변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먼지가 이로 바뀌는 재앙을 내리신 걸까요? 우리가 앞서 피로 변한 강이나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도 하나님이 의도가 있었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먼지가 이로 바꾸는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이 땅, 이 먼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간의 근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누굴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어요. 즉 인간은 땅에서 조성되었습니다. 이 땅이라는 단어, 이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 이 먼지라는 말, 티끌이라는 말, 재라는 말이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태생이 어디서 왔는가?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생이 근원이 흙으로부터 빚어졌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생명이 다한 후에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파르, 먼지,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흙과 티끌과 먼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 인간이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줘요. 시편 103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무엇임을요?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한낱 티끌에, 먼지에,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존재는 어찌 보면 한낱 흙에, 티끌에,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흙은 이렇게 보면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티끌이고 먼지고 흙이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욥기 21장을 보면 이 티끌, 이 흙은 죽음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21장 2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까지 살펴본 네 말씀을 보면 흙은 인간의 시작이고 인간의 끝이에요. 또한 흙은 인간이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흙입니다. 티끌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의 왕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흙을 신처럼 숭배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집트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 그 나일강의 신도 보았고 개구리 신도 보았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당시에 흙의 신, 돼지의 신을 개부라고 또는 세부라고 또는 케부라고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이제 개부라 그래요. 흙의 신을 이집트 사람들은 숭배했던 거예요. 그럼 뭘 숭배한 거예요? 흙을 숭배한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땅을, 흙을 개부신의, 갭신의 몸으로 생각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거기 바닥에 누워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게 갭신이에요. 갭신. 갭이라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있는 여자가 이 갭신의 아내인 누트 여신이에요. 누트 여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이집트 신화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이 땅의 신, 이 흙의 신 갭이 웃음소리를 내면 그 웃음소리가 지진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리고 이유 없이 가뭄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갭신의 영향에 따라서 풍요로운 수확을 얻을 수 있기도 하고 가축을 먹이는 농작물을 얻게 된다고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래요. 보리는 갭신의 갈비뼈에서 자라고 추수는 나일강이 갭신의 등에 자라게 한 결과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흙의 신 갭은 말하자면 풍요와 생명의 의미를 주는 그런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숭배했던 것이죠. 흙을 신처럼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땅에 먼지를 치니까 그 흙이, 그 먼지가 뭐로 변해요? 이로 변해요. 온 이집트 땅에 그 땅의 먼지가, 흙이 모두 이로 변합니다. 그 이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짐승에게 달라붙어서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생명처럼 풍요로 여기는 그 흙, 그 흙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죽음을 가져다 준다. 그들이 숭배하는 이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숭배하는 흙의 신 갭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이인가? 여러분,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목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각닥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각닥이 혹시 아시나요? 이게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뭐, 어쨌든, 이든 목이든 각닥이든 명확하지 않아요. 다 비슷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다 아주 작은 곤충에 해당해요. 그죠? 눈에 보일까 말까 작은 그런 곤충이에요. 그리고 다 한결같이 피를 빨아먹든지 사람이나 그 짐승의 피를 빨아가서 해를 주는 그런 곤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괴롭히고 성가시게 한단 말이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왕이든 애굽 백성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작은 것이 그 모든 사람을 성가시게 굴어서 고통을 주는 존재가 바로 이 이에요. 이 목이에요. 이 각닥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생겼습니까? 당대 제국의 왕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군대에 맞서서 결코 굴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제국이에요. 그런 자존심 강한 바로와 이 애굽 군대가 차라리 어떤 다른 강력하고 용맹스러운 적에게 짓밟힌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게 용납이 될 텐데 지금 뭐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보일까 말까한 작은 곤충.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자신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굴복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거보다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 바로의 그 허세나 그 바로가 자랑하는 그 힘이 사실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인생이 한나 티끌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상기시켜준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앞서 하나님은 나일강과 같은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도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 작은 존재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크기가 크든 작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을 호령하는 바로왕이라 하더라도 바로왕 역시 뭡니까? 그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한 뿐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마치 이 나일강처럼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그런데 사람과 가축의 피를 뽑아 먹으며 괴롭히는 이 이처럼 우리를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하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과 현명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신이 이 허황된 이 거짓 우상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재앙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현실을 능가하는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최상책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시시때때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끊임없이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한낱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현실과 이 아픔과 이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다 감당하기에 우리에게는 버겁지만, 그러나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 마음을 힘써 지키며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셋째 재앙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마술사들과 이 바로 왕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살피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술사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이 재난의 때를 맞이해서 이 애굽의 마술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합니까? 자기들의 술법을 동원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술법을 동원해서 자기도 일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니까? 앞에서는 뭐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개구리가 변하게 하는 일들은 술법을 통해서 속임수를 썼는지 실제로 그랬는지 아무튼 뭔가 좀 통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렇게 일을 생기게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이후의 재앙들을 보면 이 술법을 부리는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술법으로 그런 일들을 벌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재난의 때를 맞이하면 각자 나름의 해법을 찾고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반증하는가? 이 자기의 술법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처세술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통했던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때 통했던 술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하나님을 흉내내거나 심지어 그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발상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잔재주로 하나님의 권능에 필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어떻게 돼요? 이가 사람과 짐승에 계속 번져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8절에. 그렇게 해봐야 결국 재난만 가중되고 이만 계속해서 번져나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그 다음 보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마술사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마술사들이 자신의 주군인 바로 왕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신의 권능이라는 표현이 거기 여러분 주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권능은 손가락이다라고 표현해 있어요. 지금 이러한 일은 신의 손가락에 의해서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건요, 이 바로왕의 마술사들이 비로소 지금 모세와 아론이 대표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그 신이 이 그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의 신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깨닫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신의 손가락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알고 고백한단 말이죠.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존재가 아,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아무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이 바로 왕과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그 다양한 강의 신, 개구리 신, 또 이 흙의 신도 도대체가 거기에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유일무이의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신명기 32장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알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이런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마술사들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이들이 여호와라는 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할지라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구원 얻는 신앙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또 보면은 바로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19절은 뭐라 그럽니까?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릅니다.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재앙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의해야 할 모습을 오늘 이 마술사들과 바로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이 마술사나 이 바로처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없는 지식이나 고백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영적인 기만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자의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바로왕과 마술사들처럼, 뒤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세요. 바로왕과 마술사들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견고하고 굳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 고집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19 재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소망을,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술법이나 우리의 자구책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고난의 길 가운데 뚫고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빚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자 믿음의 응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명을 힘써 지키며 감사의 응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